조국의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 대회 북측준비위원회 공보. 해내외에서 전민족적인 통일 대비합을 위한 준비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속에 전 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 명절인 5.1절 127돌을 맞으며 조국의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 북남노동자단체준비위원회, 전민족대회 북남노동자단체준비위원회 결성식이 북과남에서 진행되었다. 평양에서 진행된 전민족대회 북남노동자단체준비위원회 결성식에는 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일꾼들, 통일위원회 성원들과 조선금속 및 기계직업동맹중앙위원회,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중앙위원회, 조선운수 및 수산직업동맹중앙위원회, 조선광업 및 동력직업동맹중앙위원회, 조선직업총동맹평양시위원회를 비롯하여 산업별, 지역별 직업동맹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는 연설들에 이어 남조선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보내온 연대사가 랑독되었다. 이어 북과남의 노동자단체 위원장들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전민족대회 북남노동자단체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민족대회 북남해외측준비위원회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대회 실현에서 북남노동자단체들의 선봉적 역할을 높여나가기 위한 활동 방향이 도의되었다. 결성식에서는 북남 노동자 단체들 사이에 협의된 조국의 평화와 통일, 북남 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 대회 북남 노동자 단체 준비위원회 결성 선언문이 채택되었다. 결성 선언문에서 북과남의 노동자 단체들은 전민족 대회는 북남 합의들을 이행하여 북남 관계를 개선하고 나라의 평화와 자주 통일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의의 있는 계기로 될 것이라고 하면서 올해 북남 노동자단체들 사이에 진행되는 모든 교류와 연대 활동을 전민족대회 실현으로 지향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족 대단결 역량을 강화하고 내외 반통일 세력의 전쟁 대결 책동을 조지시키기 위한 적극적이며 완강한 실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민족의 맏아들이며 자주 통일의 기관차인 북과남의 노동자들이 북남 선언 리행과 전민족 대회 실현에 앞장설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한편 남조선의 서울에서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주최하에 각계층 단체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전민족 대회 남북 노동자단체 준비위원회 결성식이 진행되었다. 결성식에서는 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에서 보낸 연대사가 랑독되었다. 전민족대회 북남노동자단체준비위원회의 결성은 역사적인 7.4공동성명 발표 45돌과 14선언 발표 10돌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전민족적인 통일 대회합을 실현하려는 해내외 각계각층의 활동을 더욱 추동하게 될 것이다. 주최 106, 2017년 5월 1일 평양.